Madeline, bell, bell, bell. 이젠 나도 better. 해줘, 배터리 낭비하기는 싫어. 꿈만 봐, 꿈만 봐. 전화가 펑 터질 것만 같아. 몰라, 몰라. 숨도 못 쉰대. 나 때문에 힘들어. 심장이 떨어지네, 왜. 걔 말은 나 너무 예쁘대. 자랑하는 건 아니고. 약간은 못 받아서 미안해. 여기까지 들려 땀에 젖은 전화기가 여기서도 보여 바로바로 바로 대답하는 것도 매력 없어 메시지만 읽고 확인 안 하는 건 기본 너무 심이 나고 이러다가 지칠까봐 걱정되긴 하고 안 그럼 내 각오 빠질 것만 갖춰 빠질 것만 갖춰 답장을 못해줬어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입을까봐 걱정되지만 여자니까 이해해주길